망설이는 얼굴로 오해하지 말라며 이런 말을 했어. 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걸 봤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. 겉으론 덤덤한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넘겼지만 뒤돌아 나오는 길에 난 화가 너무 났던 거야. 너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들려왔을 때 난 한숨을 쉬며 약속을 했지.